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과 동의를 바라는 온 민족과 각계층민심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화의 협의의 대변인 담화. 알려진 바와 같이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을 맞으며 진행하기로 하였던 북과 남 해외의 민족 공동행사가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태도로 하여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보수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이 빚어낸 북남관계의 파국적 후과를 청산하고 온 민족의 힘을 합치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될 6.15 민족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민족공동행사에 어떻게 리임하는가 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현 집권당국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처음부터 한미 정상회담 전 6.15 공동행사 개최는 부담스럽다느니 국제제재의 틀 속에서 검토하겠다느니 하는 등으로 시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여기에 손발을 잠그려 하지 않았다. 지어 미국의 날로 노골화되는 북침 핵전쟁 도발 광기에 대처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시시콜콜 걸거들면서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보수 패거리들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던 도발이니 고립이니 제재와 압박을 통한 단호한 대응이니 하는 대결망발들이 현 당국자들의 입에서 거리낌 없이 튀어나왔다. 이것이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15 시위와 같은 화해와 단합의 새장을 열어놓기 위한 민족 공동행사 개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반통일적 범죄 행위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6.15 공동선언 17주년 남북공동행사는 북측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다느니 북측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문과 관련한 초청장이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느니 하고 구차스럽게 변명하다 못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다. 문제는 북 때문이었다는 당시하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이제 와서 무슨 체면이 있다고 그 누구의 책임이니 뭐니 하는 파렴치한 독두리를 늘어놓는가 하는 것이다. 집권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는 남조선 당국이 벌써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다는 잠꼬대 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그 죄행을 가려버리고 여론을 오도한 박근혜 괴뢰 보수 패당의 추악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층이 6.15 공동행사 보장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도 할 소리가 있는가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비열한 조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대없이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만 살피는 가련한 처지에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남조선 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외세의 의전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민족 분열사의 가장 뼈저린 교훈이다. 명백히 하건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민족 자주정신,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결정체이다. 이전 민주개혁 정권들이 미국의 승인이나 보수 세력의 동의를 받아서 북남 선언들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조선 당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남 선언 이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민간 교류나 허용해준다고 하여 북남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현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정권, 촛불 민심을 대변하려는 정권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북남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집권 전기간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보고 내외의 비난과 저주만을 받은 보수 정권의 수치스러운 전철을 밟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민족과 각계층민심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남조선 당국이 선차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대미의전에서 벗어나며 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조약을 단호히 심판할 용단부터 내리는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한 저들의 입장과 태도를 온 민족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체 106, 2017년 6월 15일 평양.